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겸 러시아 고려인 통일연합회 위원장 김칠성이 최근 영원한 태양 빛나는 한생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.